말이지만 너가 있기에 모든 순간에 생기가 돌아. Yo, mic check done, spotlight on and I'm ready to go. My adrenaline rushing through my veins, the way that I start the show. Here we go. A show for my people, my family, friends and my fans. This okay. song goes out to all you guys. Everyone. Now put your hands up. 느껴져 이 떨림 뜨거운 내 가슴은 우리들의 얘기 엔딩 따윈 없어. 너를 위한 이 노래가 언제까지 나나나 지켜줄 거야. 조명이 켜진다. 모두 주인공이니까. 사부자 이 노래가 바쁘게 흘러가도 걱정하지 마. 우리의 스토리 이제부터 시작이야. 네가 슬플 때면 내 어깨를 빌려줄게. 기쁠 땐 함께 웃어줄게. Blue 내게 사실 의미 없던 color. Yeah. 너희를 만나서 특별해진 거야. 푸른 물결 어떤 spotlight도 환호성도 이젠 부족하다고 without you. This song is yours. 널 위한 이 노래 우리들의 노래.